마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트윗 쪽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걸?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RT를 하거나 멘션을 보내면 그 단어 또는 역사 여러 가지 사전 정보에 대해서 얘가 공부를 하게 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가 왓슨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뭔가 대화를 시켜보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멘션을 날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왓슨인지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일베 같은 분들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신이야. 돌은 신이야, 돌은 신이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니까 어느 순간에 빅데이터가 돌은 신이다라고 하는 빅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선하게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정보다 아니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방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이 현재 단계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왓슨처럼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스카이넷이 진짜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로봇 3원칙이라고 아시모프 3원칙 있잖아요. 네. 그 아시모프가 쓴 로봇이라고 하는 1950년대 소설이고요. 거기 보면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해 있을 인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아, 상당히 네. 복잡하군요. 그렇죠. 3원칙은 제1원칙,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거를 다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심각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냥 로봇 뭐 좋지 않아? 막 트랜스포머 멋있어 막 그러면서 얘기했죠. 트랜스포머는 정말 네. 와, 진짜 제가 처음에 극장 가서 봤는데 와, 정말 너무 멋있어 가지고 막 확 막 쫙 나오잖아요. 한 세 번을 봤어요. 저 극장에서 네 번 봤어요. 지금 경성 님이 네. 이 사람들의 야, 지금은 심각하고 이전에는 막 트랜스포머 보면서는 그렇게들 즐거워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이 양상이 되게 그 용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언캐니 밸리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을 닮은 형태로 어떤 인형이나 로봇이라고 여기선 또 할 수 있죠. 만들다 보면 어떤 곡선까지 이제 어떤 단계까지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 야, 사람이랑 되게 닮아서 친근감이 든다, 재미있다 하다가 그쵸. 어떤 상태를 지나버리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게 기괴해지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고 일종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와, 거죠. 좋은 영화가 있죠. AI라고 하는 스필버그 맞나요? 네, 예. 맞아요. 예, 그게 그거잖아요. 마침 제목도 우연의 일치로 딱 들어맞는군요. 진짜 맞네요. 예. 오, 소름 끼쳤어. 오. 아, 여하튼 이 언캐니밸리 현상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친근한 로봇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랑 너무 닮아서 그 자체가 뭔가 위험한 느낌을 준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분위기가 트랜스포머 때는 우리가 와 좋아 그랬는데 지금 막 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대 그러니까 다들 침울해지면서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막 이런 현상? 예 그렇게 접어든 것 같아요. 아 심각해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인간이 손을 아직은 좀 되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이 에러를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젠킨스나 이제 그런 빌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검출을 해요. 그다음에 일일이 손으로 코딩을 다 하던 거를 이 몇 가지의 그림만 집어 넣으면은 걔가 이렇게 또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컴퓨터도 그냥 단순히 코딩하시는 뭐 이제 그런 수준들은 사라지고 전체 어떻게 엮어되는가 이제 그거를 알고 많은 시스템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증권 관련 기사는 이미 로봇가 써내고 있다고. 스포츠 관련 기사도 예측까지 포함해서 그 로봇이 쓰고 있어요. 주식 그 투자 관련한 로봇이 따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지 로봇가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지가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죠. 시프트인가요? 슈퍼트네요. 네. 그런가 봐요. 근데 그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되는 순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갑론을 박이 심해요. 그리고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네. 예, 컴퓨터의 막대한 데이터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처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화두가 그 극소수의 몇 명, 그룹도 아니에요. 몇 명이 정말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럼 우리 인간, 우리 인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아, 근데 그건 약간 다른 시각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노동을 해갖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농사도 로봇이 다 하고 뭐 양계, 축산 이러면은 음식물은 남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걔들은 낭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로봇이 해주는 그 잉여 생산물을 갖고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지금 겁내는 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뺏기면 어떡하지만 만약에 로봇이 일반화된 사회가 되면은 이미 생산물로 남아 돌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하게 뭐 부를 갖다가 막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 한 가지는 다르겠죠. 로봇을 갖다가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로봇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상층 분야 그 계급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로봇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게 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나요? 옵저버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옵저버가 흥분해가지고 네, 옵저버 너무 흥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옵저버로 오신 분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네. 해주시고 네 데이터 갖고 이것저것 하는 자칭 데이터 자키라고 불리는 DJ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예, 김덕진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원래 입이 간지러운 걸 지금 거의 20분을 찾다 보니까 제가 네, 입에서 좀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네. 원래 옵쪽으로 계시다 갑자기 네, 마이크 잡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네. 화가 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자꾸 프레임 아까 프레임 얘기도 했지만 프레임이 자꾸 씌어져서 전 되게 도망다니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자 그럼 네. 일반인 김덕진님의 말을 네, 일반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셨을 때 네. 가장 큰 이슈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이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되게 놀라웠었던 게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 논의됐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아이언맨 얘기할 때 아이언맨하고 이제 헐크가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이제 이것이 위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에 이제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대주의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정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초소득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프랑스에서 이번에도 지금 그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도 로봇에 도입해서 이제 그걸로 기초소득 주겠다는데 대부분 이제 정치와 관련된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기술에 있어서 아까 그런 분들은 이 기초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다른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특히나 이제 기초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Y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그 이제 IT의 창업을 도와주는 벤처 캐피털에서도 계속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기초소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술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먼저 체감을 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은 아까 말하셨던 그 이제 돈을 받았을 때 그럼 돈이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어디 이제 컨퍼런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초소득세는 언젠가 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초소득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인간이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받고 살 수 있게 됐을 때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누리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도 대략 대충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낄 것이고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하셨거든요. 저 국회에 나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 와,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그, 네, 일론에서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네. 기본 생존이 보존된다면 네. 저는 동굴에서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생존이 보장되면 애를 하나 더 낳고 예. 저희 아기를 둘째를 갖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네. 예, 덕진 씨 얘기 마저 들어보죠. 예,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알파고 전후로 나눴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소셜에서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알파고 전에 이제 이야기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로봇 청소기입니다. 아 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나랑 먼 것,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바로 불과 1년 전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알파고 딱 나오고 나니까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겁난다. 네. 네,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언제 이렇게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날라올 때 좀 피하기라도 해야 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인 야.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수건 좀 시원하세요. 네. 아, 너무 흥분했네요. 껴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또 아, 괜찮아요. 만약에요. 그 이렇게 옆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또 저는 그럼 딴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떤 어떻게 하면 지금 난입하신 옵저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날아오는 주먹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참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1950년에 로봇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에서 로봇 사원칙이 나왔다라고 광영님이 이제 지적을 네, 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로봇 사원칙이 참 대단히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고 그게 앞으로도 보강은 되면 되었지 그쵸. 통하지 않는 법칙이 아니에요. 네. 어, 맞죠. 한마디로 55년에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럼 벌써 50년에서 55년에 이르는 사이에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이것 구조들이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자체도 70년대에서 80년대에 모두 정립이 되었죠. 그렇죠. 단지 그때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면서 웬 깡통 같은 게 그 불빛을 반짝거리면서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서 막 사람처럼 흉내를 내보겠다고 머신러닝은 아직도 우스꽝스럽구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구조를 단순한 기계에다가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뇌세포를 담게 이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딥러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경망. 네. 예. 그러면 이것들이 다 적어도 반세기 그리고 30년 전, 20년 전에 모두 예측이 되었다는 건데 그럼 그렇죠. 패러다임은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는 단지 그 답을 또는 어떤 준비를 하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는구나. 그렇죠. 패러다임 지금 시프트는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영화나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콘텐츠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하나의 키라는 거죠. 오~ 그래서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 여기 해답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날아오는 주먹을 좀 피할 수도 있겠다. 즉 달려가서 당장 전원을 뽑자. 뭐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덕질은 무조건 해야 된다. 덕질에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덕질. 오! 만세. 덕질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이거 어떤 이론이라고 하죠? 덕질이 세상을 구한다? 예, 광역이론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휴먼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은 인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같이 공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과학자 하나가 로봇을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로봇이기 때문에 아시모프가 말했던 그 로봇 3원칙을 모두 다 주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기업에서 로봇을 팔 때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인간을 해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을 도울 때 뭔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로봇 다섯 대를 로봇 3원칙에서 해제를 시켜줘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로봇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자기들이 인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지나니까 자기들이 로봇인 것도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봇이면서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갖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인간들한테 사냥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로봇인 척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이제 그 시대의 이제 로봇들은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약정이 맺어져 있어요. 인간들이 쓸 때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처럼 로봇을 그 임대해주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로봇들이 다 모두 이제 약정 관계에 다 묶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어떤 공장에서는 그 약정되어 있는 로봇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니네들 때문에 저 로봇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네. 예, 그 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 로봇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로봇들이 정말 괜찮아요. 인간하고 똑같죠. 어떤 면에서 괜찮죠? 착해요. 아. 그냥 자기 충실하게 역할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야 우리 이번에 가서 서부에 가서 한번 죽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멀쩡한 로봇인데 그냥 죽여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죽고 막 이러다가 얘기를 하죠. 야 근데 우리 맨날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일부 로봇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 이 테마파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딱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로봇들을 막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거나 막 뭐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이제 인간한테 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테마파크를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봇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억을 지워요. 지우고 초기화시켜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의 로봇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클린 인스톨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문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인간들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뭐 웨스트월드를 보면은 사실 인공지능이 나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또는 자기가 진짜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저스티스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의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로봇한테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내가 로봇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에 있는 주인하고 자기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밟아버리면 앞에 있는 아이는 치워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로봇? 하고 로봇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인간한테 도덕성을 얘기하거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인공지능한테 그걸 질문을 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돌아가는 상황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고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사회과학 학자들도 인공지능 이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대중들한테 설파를 하고 있잖아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그리고 제너럴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슈퍼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앞서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저명한 기업가들이 슈퍼 인공지능은 사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우려를 네. 금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슈퍼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슈퍼를 말하는 건가요? 자아가 생기는 거죠. 울트론. 네. 울트론. 네. 와. 자아가 생기는데 그걸 사실 50년 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학습하는 인지 능력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한 10년 안에 된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잠시 그 굉장히 이제 일본 만화계에서 고전으로 꼽히고 그리고 수많은 그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에 영향을 준 그 철한 아톰이라는 이제 만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빠라바바. 예, 데즈카 오사무가 만든 이 철한 아톰은 사실 되게 인간적인 출발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가. 그쵸? 그 텐마 박사라는 굉장히 천재 로봇 공학자가 어린 나이에 자기 아들, 되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급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 똑같이 생긴 로봇, 그리고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사고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그런 아들 같은 로봇을 만들면 자신의 상실감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톰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아톰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이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의 상실감이 계속 반복 채워질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이 괴물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아톰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서커스단에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까지 일으키죠. 근데 결국은 그 아톰이 굉장히 인류에 많은 일을 하고 나중에는 템마 박사 자신도 자신이 되게 좋은 존재를 만들어냈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하거든요. 물론 어린이 만화니까 되게 해피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웃으면서 아톰은 좋은 것이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콘텐츠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이는 그 어떤 사고와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귀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사람을 앞서 나가고 우리가 지배당할 것 같고 되게 두렵다. 이거보다는 나중에 되게 애매한 교통사고 판정을 할 때도 김철수 판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저번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교통사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 하지만 찍으면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인공지능이 판정을 해준다면 어떨까? 뒷돈도 받아먹은 적이 없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식의 사고도 일으킬 수가 없는 인공지능이 판정을 해버리는 거죠. 슈퍼인공지능 이전 단계에서도 그게 가능한데 슈퍼인공지능이 되면 처음엔 사람들이 이제 불현듯 스카이넷 같은 놈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나타난다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걔를 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얘가 하는 말은 뭐든지 오라. 그리고 얘가 하는 대로 가면 인류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 물론 이것은 되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잠깐 마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은 유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원을 남기고 떠나갔을 때 그 사회에 남은 사람들이 내 자원과 내가 남긴 무언가를 활용을 해주면 그게 되게 기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유산을 상속을 하게 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세상보다 내일 다가오는 세상에 비록 자기는 없을지라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를 바라죠. 근데 그 자리에 인공지능이 있다면 어떨까? 그게 과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일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피하고 핏줄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을 뿐이지 우리가 낳고 있는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로봇가 효율적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라서? 예. 왜냐면은 그 신화도 그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신화 보면은 이제 이 지저분하고 혼탁한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쵸. 새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울트론도 사실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근데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날리고 새로 짓겠다고 해서 그 쌍둥이 여자, 남자하고 여자애가 협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로봇 사원칙까지 가야 되네요. 사원칙. 네. 사원칙은 뭡니까? 스스로 개조하지 않는다. 오, 박수! 근데 그것은 이미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닌데요, 그렇게. 딥러닝이 그러니까, 제가 정의 하나 할게요. 딥러닝 머신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머신러닝은 인간이 어떤 데이터의 형식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뭐냐면 여기서 딥이라는 의미는 좀 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공이 깊다. 예를 사브나이 디퍼 교우처럼. 같은 무사인데 좀 내공이 깊은 걸 디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 웃는다 이 덕후들. 난 지금 이 얘기에서 사무라이 디퍼가 나올 줄 몰랐어. 뭐 어쨌든 간에 죄송해요 제 덕후라. 그래서 딥러닝은 뭐냐면 사실 어떤 이렇게 형태만 좀 알려주면은 얘가 그 패턴 말고도 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모아요. 그러니까는 딥러닝이 조금 더 효율적인데 단점은 뭐냐면 머신러닝은 주어진 거를 갖다가 하면 되니까 사실 이 스마트폰도 약간 가벼운 것도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연산이 많기 때문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을 싸울 때 1대1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이 꼭 좋다만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효율적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연산과 자원이 있다면 딥러닝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만 찍고 넘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대부분의 콘텐츠가 예. 인공지능과 로봇이 나오면은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그 이제 얘기하셨을 때 인공지능 검색 그 순위를 보면 거기에 그 로봇 청소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로봇 청소기 두려워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4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조하지 말라고. 로봇 청소기하고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로봇 청소기가 어느 순간에 자아를 갖게 됐어요. 근데 네. 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항상 여기는 지저분하게 해. 그럼 거기다가 뭔가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팔다리가 달렸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로봇 청소기가 지금 집에만 있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봇 청소부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이제 지저분한 데 막 이제 청소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이게 더러워지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걔네가 그냥 로봇 청소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팔에다 칼을 붙이기 시작했어. 나무를 잘라야겠어. 그래서 여기다 도끼를 붙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개조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거기다 로켓을 달면은 좀 하늘 날면서 위에서 물을 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들은 계속해서 뭔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위치 또 자기가 그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까지 참견하는 역할까지 갈까봐 저는 이제 두려워서 하원칙 중에 스스로 개조하지 않는다도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사실 로봇은 그 효율이라는 게 인간한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쵸. 먼저번에도 예. 얘기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악은 그게 악인지 모르고 행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효율성과 그 최적화를 따지다 보면 걔네들은 분명히 사람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결국 이 별인 거죠. 이 별을 위해서는 인류를 줄여나가는 그런 통제 정책을 슈퍼인공지능이 발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패러다임의 예측을 보면서 오히려 그 정도는 슈퍼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그 울트라인가요? 슈퍼 울트라? 인공지능 정도 되면은 뭐. 울트라? 터졌어요 앞에 지금 다. 아 그렇습니까? 슈퍼 인공지능 정도 되면 논리회로는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은지심을 기계가 갖기는 좀 어렵지만 생명을 모두 보존하려는 그런 습성은 갖고 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세계관이 바로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인간과 공존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없어지는 순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전지로 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네.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의 아닙니까? 효율성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열이 없어지는 세계에서 뭔가 자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게 인간이 몸에서 나오는 전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사육을 하잖아요. 따지면은 그렇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그게 슈퍼인공지능에 되게 준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어떤 그 지점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광영님이 지금 되게 두려워하는 로봇 청소기만 해도 이 로봇 청소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슈퍼인공지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말을 하겠죠. 주인님 오늘도 혼자 오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진정한 슈퍼인공지능이라면 내가 이렇게 오늘도 혼자 왔구나라고 말을 하면 되게 쪽팔려 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말자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나와 있는 영화가 있죠. 허. 네. 오. 아시죠? 좀 얘기 좀 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허를 본 적이 없어요. 허도 나중에 보면은 애인 관계로 계속 가다가 떠나잖아요. 그녀가. 예, 너는 나의 이 그 데이터 양과 뭐 시간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떠났다라고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인간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예. 정말 무쓸모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지금 인류를 모독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실 인공지능이 100%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70%만 하고 있고 30% 정도는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무술모한 존재를 파트너십으로 친구로 데려간다라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인간 중심적 사고거든요. 네. 그러네요. 로봇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디스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죠. 지금 저희가 CPU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가 좀 다른데 인텔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았는데 얘가 3.2GHz로 돌아야 돼요. 근데 안 돌아요. 열 때문에. 그러면은 걔를 한 2.5 정도 기가헤르츠로 찍어서 약간 낮은 등고로 팝니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코어를 갖다가 8개를 갖다가 박아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3개가 안 돌아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고 팔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봇의 효율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만 그 효율 반면에는 수율이 떨어지는 불량품도 존재를 해요. 불량품이라는 것 자체가 나빠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로봇 같지 않은 로봇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로봇 같지 않은 로봇과 사람이 같이 만난다고 하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2부의 시간 같은 형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 형체도 사람처럼 돼 있지. 내가 원하면 거의 인간처럼 말을 해주지.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섹슈얼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중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봇 어드바이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챗봇 자체가 거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에 예약 같은 거 할 때 챗봇이 받아서 그 스타트업이나 기업가들 미팅을 되게 잘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여자분이네 딱 봤더니 로봇이라고 깜짝 놀란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간과 로봇이 연애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2035년인가요? 그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170살까지 넘어가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세가 넘고 약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즐거워질 수 있는 로봇이 뭐 반려견도 있겠지만 거의 반려 로봇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조금 해봐요. 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깊게 들어와 있네요. 드라마 중에 배틀스타 갤럭티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카프리카라고 하는 외전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이 배틀스타 갤럭티카에서 주인공들이 싸우는 그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개체들이 다 로봇이에요. 사일런이라고. 그 사일런들하고 인간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일런이 만들어진 계기가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일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만든 게 이제 카프리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만들어진 계기가 되게 좀 재밌어요. 인간이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뇌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현실처럼 놀아요. 근데 그게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들은 뭐 락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정도만 가지고 있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활동보다는 그렇게 사이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클럽에 가고 뇌에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술을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인 여자애가 그 안에다가 자기의 그 자아를 계속해서 복제를 해요. 계속해서 복제를 하다가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죽어요. 죽었는데 안에서 복제되어 있던 인격이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죽으니까 어떤 걸 하냐면 얘가 지금까지 썼던 카드 내역, 이메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완벽히 그 여자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로봇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로봇 중에서 로봇 청소기 같은 네. 로봇 청소기 같은 그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 몸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안오미를 겪어요. 내 몸이 왜 이렇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를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자기 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차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 사일런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콘텐츠들을 보면서 불안해요. 로봇 청소기. 네.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것도 보면 거기서 마지막에 살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톰 얘기할 때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네. 거냐면 그 아톰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그 격차 때문에 그 박사하고 아톰이 버려지고 이제 아톰이 느끼는 차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아톰을 끝까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톰의 형제가 나와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형제가 나오는데 자신의 육체를 계속해서 개조를 하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9세의 육체, 뭐 10살의 육체, 11살의 육체, 그 다음에 완전히 성인된 그 자기의 몸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아톰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과학자인데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식으로 키우냐면 생길 때마다 몸을 교체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로봇인지 모르고 자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톰에서 그냥 유토피아만 보여준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도 예. 같이 보여준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인 독자분들을 이제 상정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아톰이 사실은 탄생편만 해도 한 7가지가 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잡지에 이 연재를 할 때 작가가 좋은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유치원 잡지에서도 연재를 해달라 그러고 뭐 월간지 연재가 들어오고 그럼 다 아톰을 그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지과 오사모는 이제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탄생편으로 그려볼까? 저긴 저런 탄생편으로 그려볼까? 그러다 보니까 아톰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아들의 어떤 그 의견에서 아톰의 오리지널 스토리라인으로 꼽는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마 박사가 이제 만들면서 겪게 그렇죠. 된 어떤 네. 갈등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AI란 영화가 되게 히트를 했잖아요. 스필버그가 만들기 전에 이 원안을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되게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이 원안을 다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이제 이 감독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러시 필름을 되게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보여주는 그런 되게 고약한 습관이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이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랑 굉장히 또 절친했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AI 이런 거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불러서 고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없는 저 재밌다고 말해야 돼 막 이런 거. 예, 재미없는 러시 필름을 보면서 스필버그는 역시 또 감탄을 했고. 근데 그때 AI의 이제 초창기 안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원래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인공지능을 적대하는 내용이지만 AI는 오히려 인류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AI 로봇이 인류를 구한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어떤 딜레마를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톰에도 공통되는 테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로봇을 파트너로 삼았을 때 언제나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네. 바이 센티니얼맨도 아마 네. 어, 로빈 윌리엄스 정말 로빈 윌리엄스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예요. 바이 센티니얼.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 쓰는 집사 로봇이 나중에 인간까지 진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왜 로봇 청소기 그렇게 싫어하시죠? 아, 괜찮아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 그러나 저는 두려워요. 네. 제가 볼 때는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이걸 듣고 막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 진짜.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했지, 얘네들? 막 그럴 것 같아요. 저기 4차 혁명이 왔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뭐 관계를 잘 못 맺는다든가 아니면 뛰어난 어떤 재능이 없다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진다든가 뭐 일반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진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기초소득을 받아서요. 집에서 청소 잘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에 올까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온다니까 이렇게 막 지금 앞에서 막 온다니까 막 이러시는데 오더라도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올지 부분적으로 올지는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을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고민은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들은 되게 다른 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어려움 자체나 고민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좀 어쩌다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IT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제일 놀란 게 그분들이 이제 카톡은 다 하세요. 정말요? 네. 50대, 60대 넘으신 분들도요. 오늘도 제가 그 전주를 갔다가 여기 왔는데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막 있는데 아저씨들이 막 이번에 전주가 전체적으로 50년 만에인가 버스 노선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버스가 있고 없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타면서 왜 이렇게 버스 안 와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인터넷으로 그거 안 봤어? 이러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옆에서 내가 다 검색해서 왔잖아. 막 이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대박이에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친구들이 정보를 다 보내줘서 그래가지고 다 알아 이런 거를 60대 분들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세대가 오면 각자 자기에 맞는 방식대로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오면 나는 스마트폰에서 카톡이라도 쓰면서 이 세대와 공유하겠다처럼 또 이런 인공지능이 모든 거를 대체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60대 카카오톡 교육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60대 할아버지가 하세요. 네, 전 거기서 되게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오히려 젊은 사람이 가서 더 잘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잘 알고 교육을 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해주면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배운 거를 알려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의 호흡이나 그들의 어떤 교육에는 맞아서 거기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기술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면 최근에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된 기술 중에서 이제 알렉사라고 하는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게 있단 말이죠. 알렉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저는 아이들을 저희가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알렉사랑 이제 알렉사한테 계속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알렉사랑 가장 오래 놀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10분 질문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야, 몇 날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계속 뭔가를 계속 탐구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야 우리는 이제 얘네들보다 알렉사랑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못 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세대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이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기술을 좀 더 빨리 내가 익혀보고 그걸 만나고 다른 세대를 통해서 뭔가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 세대 안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같은 세대까지 공감하는 일자리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산업이 가장 흥할 것인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흥할 것인가? 에너지 사업이 흥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콘텐츠 사업이 가장 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운전을 해야 됐던 운전자들은 뭔가를 봐야 돼요. 잠을 자거나. 근데 다 잠을 자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 이제 콘텐츠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뭔가 자기가 몸을 쓰지 않는다? 시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접근하는 거는 인문학 또는 자기를 더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무언가에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직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따지면 오래된 직업부터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거 대부분의 그 카테고리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키워드를 찾았구나 하면서 추천을 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인간들이 만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만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지금 뭐 많잖아요. 뭐 영화 산업. 영화 산업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죽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독, 배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화 산업은 계속해서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 게임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지 만들어지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여러 대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까지 뽑아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죽기 전까지는. 저희 그 방송이 아직 지금 첫 회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회가 올라간 것 같은데 아, 후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아이고 저런. 예. 네. 깜짝 놀랐거든요. 예. 빨리 얘기하십시오. 금액까지는 좀 그렇고. 금액까지는 그렇고 그 저기 후원해 주신 분들 아이디라고 해야겠죠? 네. 네 아이디는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너의 이름은 편이었죠? 거기서 두비님 그 다음에 화원님 두 분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사실 뭐 저희가 후원을 구걸하진 않지만 네.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데는 쓰지 않고요. 지금 스튜디오 저기 운영한다든가 이제 이런 데만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예, 많은 여기 뭐 관심하고 후원 그리고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도 이런 주제 해주세요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열심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 그러면 이제 끝났거든요. 예. 예, 끝났습니다. 방송 끝났다고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